10월 초. 10월 초면 저기 제가 번역한 역사와 역사가들이라고 하는 역사 서양사 공부하는 입문서 책이 출간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사. 도서관에서 사놓으면 도서관에서 몇 권 사면 뭐 빌려서 봐도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만원 내 웹사이트에도 올려놨지만 형편이 안 되는 사람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프린트해서 보면 되고 그 올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마르크스가 쓴 헤겔 법철학 비판 그건 지금 번역 타이핑하고 있고 그거 하고 하버드 대학의 철학 하버드 대학의 필로소피컬 리뷰로 하고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에서 현대 철학자들과 이렇게 인터뷰한 것을 묶어놓은 책이 있어요. Philosophers in Conversation이라고. 그거 또 올해 안에 지금 출간을 하려고 해요. 번역이 지금 거의 끝났어. 그거 하고 그다음에 17세기 유럽의 위기 30년 전쟁 당시를 다룬 17세기 유럽의 위기 올해 그 하반기 세 권 책 세 권을 지금 내가 번역을 해서 내려고 하고 있어요. 적적 나오는 적적 사지 말고 봐가지고 제일 싼 것부터 1년에 아무리 못해도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배운 사람이다 생각하면 1년에 책을 한 권씩은 번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게 저의 편협한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저자가 있다 학술적인 저자가 있다 그러면 그 저자가 번역본을 얼마나 내느냐 이걸 좀 보고 판별을 해봐야 돼. 써보면 책 쓰는 게 훨씬 쉬워요. 책 쓰는 게. 번역은 얄짤없이 들어가야 되는 절대량이 있지. 그지? 최민지 씨. 어? 업계 종사자로서 한마디 해봐. 얄짤없이 들어가야 되는 이게 있어. 그리고 번역을 할 때 정 모르겠으면 책을 쓸 때는 아,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 쓰면 되거든? 그지? 안 쓰면 돼. 번역은. 가끔 이게 제정신이 아닌 애들이 이게 찾아봐가지고 이게 번역 누락됐다고. 한 문장 누락했는데 해보면 요새 같은 세상에 인터넷에 널어버려. 그러면 그 한 문장 때문에 책 전체가 안 팔리는 수가 생겨. 그러니까 번역은 안 할 수가 없어. 어쨌든 해내야 돼. 그러니까 번역본이 없는 저자는 사실 저는 신뢰를 하질 않아요. 번역본이 없는 저자는. 실명을 거론해서 말해보자면 우석훈, 88만원 세대 쓴 우석훈 있잖아. 번역본이 없어. 내가 그 사람 책 사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서점에 가서 보면 돼.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 없어.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한국은 번역 후진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후진국이니까 번역을 많이 해야 돼. 좀 배운 사람, 한자라도 더 배운 사람은. 그러니까 번역본을 그래서 나는 사명처럼 1년에 한 권은 꼭 번역본을 내려고 하거든요. 책으로 출간하기 어렵다. 그럼 PDF로 만들어서 인터넷에서 뿌리면 돼. 출력해서 보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공부를 계속해서 직업적으로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그걸 갖고 있어야 돼. 1년에 번역본을 한 권씩 출간한다. 출간이 안 되면 그냥 1년에 한 권씩 번역을 한다. 얇든 두껍든 번역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번역할 책 무지하게 많아. 쭉 있어. 아, 이거를 번역해야지. 이걸 번역해야지. 공부하다가 아, 이거는 번역해서 괜찮겠다. 그것도 있고 지금 역사와 역사가들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출간이 될 거예요. 이론과 실전 출판사에서. 10월 초에. 그게 이제 서양사 연구하는 방법론인데, 내년 봄쯤에는 동양사를 연구하는 방법론을 담은 책. 일본의 오카다 히데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오카다 히데이. 세계사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 그 책 나온 사람, 우리나라에 나온 책이 있는데. 읽어봤나? 읽어라, 책 좀! 형훈아. 괜찮아, 안 읽어도 돼, 그런 책은. 오카다 히데이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중국, 여기 동양사. 그 사마천의 사기, 그 다음에 방고의 한서, 사마광의 자치통감 이런 책들 있죠. 그런 책들을 소개하고 그 책들의 역사 서술 방법론을 다룬 아주 입문서로 얇은 거 있어요. 지금 그것도 지금 내년 봄쯤에 일본에서 나온 건데 그것도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입문서들을 쭉 내가지고 그 역사 공부 좀 해야겠는데 입문서가 없다. 별로 없지. 찾아보니까 역사 공부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10월 초쯤이면 아 10월 초에 책 나오면 그 바로 그 다음 주쯤에 책 가져왔, 샀나 안 샀나 검사를 좀 해. 나도 지금 이렇게 해봐야겠어. 예전에 대학에서 보면 이게 뒷다 후진 교수들이 자기가 번역한 책 교재로 해갖고 가르치지도 않을 거면서 샀나 안 샀나 검사하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이건 해야겠어. 도서관이라 하여 이게 너무 널널하게 호락호락 했더니 안 되겠어. 깡목 준비해가지고 싸들 샀어 이러면서. 응? 안티고네 책 사. 자 봅시다. 다시 지금 대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게 생각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밑으로 와서 34절에 가면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는데 조금 어드밴스드 조금 이상한 얘기 하나에 끼어 있어요. 신은 사람들에게 세계를 공유물로 주었다. 그러나 신은 세계를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이익과 최대한의 편익을 위해 주었으므로 편의를 위해 주었으므로 공유로 그리고 개간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 신의 의도라고 상정할 수는 없다. 이 로크의 독특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보호는 여기 있을 수 없지. 개간해야 돼. 정말이에요. 이게 발전하지 않으면, 개발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이게 성장이거든, 이 사람. 이 체제를 증명할 수 없는 이 패러다임이 이게.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정말 재밌는 문장이에요. 신은 세계를 근면하고 합리적인 자들이 사용하도록 주었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근면하고 합리적인 자들이 사용하도록 주었다. 그 말은 뭐냐. 세계를 공유로 남겨두지 않고 공유지를 개간하고 거기에 과실과 거기에 사는 짐승들을 자기 소유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대지에 대한 소유권까지도 획득하는 사람들은 로크는 뭐라고 하냐? 근면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즉 여기서 소유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소유권을 갖다가 세우려고 하는 노력하지 않는 자, 자기의 대지의 공유물을 개간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편의를 충족시키려고 하지 않는 자는 거꾸로 말하면 근면하지도 합리적인 사람도 아니란 뜻이 되겠지. 이게 바로 로크가 말하는 합리성, 로크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소유를 추구하는 것이 합리성이다. 소유 추구가 합리적 행위다라고 하는 명제가 하나 더 나옵니다. 이게. 레셔널리티와 오너십, 이게 이제 요즘에 영어 강의가 유행이니까 나도 영어 강의를 좀 Do you know? 프로퍼티하고 레셔널리티를 연결시키는 로크의 독특한 논증의 근거가 바로 요 34절입니다. 잘 알아둬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무산자들은 비합리적인 자가 되는 거고 니네들을 왜 재산이 없다고 쟁쟁거리느냐? 니네는 게을렀고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야.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죠. 부유한 자들이 그러잖아. 사회복지하자 그러면 게을러 빠진 새끼들한테 무슨 이렇게 해야 하잖아. 대가리도 쓸지 모르는 이게 여기에서 원조야. 이게 자유주의 정치 사상에 몇 가지 기본적인 이 명제들이 있거든요. 이 명제들이 다 로크의 이 통치론에서 하나씩 나와요. 이게 민주주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게 바로 합리적인 행위자. 레셔널 에이전트, 합리적 행위자라고 하는 모형이 있어. 이상직군 말해봐. 합리적 행위자가 뭐야? 사회학에서. 어떤 개념이야? 이거 말 안 하면 네이버 블로그 폐쇄야. 빨리 말해봐. 합리적 행위자. 어떤,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사회학이나 경제학이나 이런 주류 학문에서는 인간을 합리적 행위자로 삼고 출발하죠. 그래 안 그래요, 오영군? 배웠지, 그렇게. 경제원론에 나오지. 경제원론 앞부분에 나오지. 합리적 행위자로서 인간이 행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경제활동이라 나오잖아. 그때 그 합리적 행위자가 뭐야? 재산을 취득하려는 노력을 하는 자가 합리적 행위자지. 그지? 아이, 뭐, 세상, 뭐, 재산이 뭐 있어요? 어? 공수래, 공수거지. 그건 비합리적 행위자야. 알겠어요? 합리적 행위자라고 하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경제학에서는 재산 취득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를 합리적 행위자로 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밑바탕이에요. 지금 누구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명품 CMA, 신한 CMA,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CMA가 뭐예요? 이렇게 보면 세상을 참 비합리적으로 사시는군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이게. 이게 합리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이 시대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합리성, 아까 말한 대로 이성, 이성은 욕망의 이 합리적 레션, 라티오 있잖아요, 라티오.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 충족에 봉사하는 거잖아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도구적 이성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합리적 행위자라고 말한단 말이지. 그러면 합리적 행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재산하고 관련된 행위를 하는 사람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경제학에서의 제일 공리야. 제일 공리야. 누구나 다 인간은 다 합리적인 행위자다. 이 출발에. 근데 가끔은 나는 대제사 수녀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설명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논외가 되는 거지. 논외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삭제하는 거지. 삭제. 논외를 하면. 모든 이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그것에 맞춰서 사회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교육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에 맞춰서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 맞춰서. 근데 합리적인 행위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일탈자로 간주되는 거지. 일탈자로 간주. 따당하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건우야. 응? 너 학교에서 따당하지? 뭐 아니야 아니긴. 다음 주에 내 학교 가봐야겠어. 우리 아이 담임선생님 만나러 가는 차에서 1학년 7반 담임선생님도 좀 뵙고 와야겠어. 여기까지가 지금 기본적인 명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조금 더 넘겨보면 44페이지. 자, 이제 소유권에 관해서 기본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 소유권을 확정해야 돼요. 확정. 이제 어떻게 하면 확정하느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38절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먼저 3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되는 부분. 동일한 기준이 토지에도 적용되었다. 어떤 사람이 토지를 개간하고 수확하고 저장하고 상하기 전에 사용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고유한 권리이다. 이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줄로 갑니다. 사회를 결성하고 서로 모여 살게 되어 도시를 건축할 때까지는 아직 그들이 활용한 땅에 대해서 아무런 확정된 소유권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자 그 다음에 동의를 통해서 이렇게 돼 있죠. 일단 동의가 있어야 돼. 이웃사람이 동의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상이한 영토적 경계를 확정하게 되었고 그들과 그들의 이웃 간의 45페이지. 그들과 그들의 이웃 간의 한도에 관해 합의하게 되었으며 그 다음에 그들 내부에서는 법률을 통해서 동일한 사유의 성원들의 소유권을 확정지었다. 이렇게 돼 있죠. 동의를 통해서 법률을 통해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소유권을 확정하는 두 단계. 첫 단계가 뭐예요? 두 번째는? 법률이요. 법률. 이 법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1학년 7반 이건우 군이 독일어를 배운다고 합니다. 한번 읽기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우 위에 거 읽어봐. 베지트. 밑에 건. 아이덴트. 너 웬일이야 이렇게 잘 읽어? 독일어 읽기가 세상에서 제일 쉽지. 베지츠 아이겐툼이에요. 베지츠를 우리는 점유라고 번역을 하고 이걸 소유 또는 재산이라고 소유라고 번역하고 이 두 개를 넓은 의미에서 묶어서 독일에서 이 두 개를 다 재산이라고 합니다. 좁은 의미의 소유를 재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점유 소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지츠는 뭐냐면 어디 가서 딱 말뚝 박아서 내 거 이렇게 하면 베지츠야. 근데 공동체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법적으로 승인이 되면 아이겐툼이에요.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개념 구별이 되죠? 이 구별. 배지주는 점유고 법적인 승인을 얻은 것은 아이겐툼. 이건 소유다. 이게 그러니까 배지주 여기다가 더하기 법적인 승인. 독일어로. 아, 오늘 독일어가 좀 되니까 제가 독일어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영어로 뭔지 몰라요. 내가. 단어를. 미안해. 왜냐하면 이걸 헤겔 법철학에서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헤겔 법철학에서 제1부가 헤겔 법철학 제1부에서 헤겔 법철학 제1부에서 헤겔이 이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개념적으로 쫙 정리를 해 놔요. 그때 사용한 거야. 그래 가지고 그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독일어로밖에 기억을 못 해. 내 알 바 아니에요. 내가 뭐 영어로 모른다고 내가 잘릴 것도 아니고. An Erkennung.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배지츠. 배지츠. 아이겐툼. 아이겐툼. 큰 소리를 안 읽어? 뻘 생각하다가 이렇게 상훈이한테 한 얘기를 갖다가 자기한테 한 줄 알고 이게 그 뭐든지 늘 잘못을 저지른 자들은 저렇게. 그러니까 아이겐툼 배지츠에다가 안에어 캔농을 딱 덧붙이면 아이겐툼이 된다는 거죠. 요게 지금 헤겔 법철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로크의 이론을 로크의 지금 여기 나온 거 38절에 나온 거 있잖아. 요거를 헤겔이 정리한 거야. 법철학에서 자유주의 이론을.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내가 아이겐툼으로 이걸 만들어야 이 아이겐툼을 요거 내 것만 해봐 소용없잖아. 내 거 그러고 있는데 누가 와갖고 야 씨가 나 서방파야 이놈아 이래갖고 막가려면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서방파의 특징이 뭐예요? 아이겐툼을 배지츠로 전환시키는 사람들이지. 서방파가 뭔지 아나? 아, 서방파를 모르다니. 이 사람이 서방파의 그 유명한 김태촌. 서방파가 어디냐면 전라남도 광산군 서방면을 가리켜요. 응? 내가 서방파를 좀 아는데 광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가 거기 있어. 내가 거기를 다녔었거든. 갑자기 서방파 분위기로 말이 나오네. 그러니까 전라남도 광주가 있고 전라남도 담양이 있고 전라남도 순창이 이렇게 있는데 여 광주와 담양 사이 여기가 광산군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영등포가 서울이 된 것처럼 이게 광주 요 담양 요 지역에 여기 광산군 서방면 얘기가 서방이라고 있어요. 서방. 서방면. 근데 이 유명한 서울에서 유명한 전라도 깡패 김태촌이 이 서방면 출신이에요. 그래서 서방파야. 국내 최초로 낯을 도입한 분이죠. 그래서 이 서방면에 이렇게 얘기 뭐냐면 도농 복합지역 있잖아. 점이지대. 도농 복합지역. 예, 여 광주에서 서방면을 바로 이어붙이는 여기가 이제 계림동이에요. 내가 원래 본 적이 계림동 9번지거든. 근데 이 계림동이야. 계림동에 광주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방면에 있던 논두렁에서 이렇게 까를, 논두렁에서 이제 낫으로 풀을 베던 분들이 풀을 더 이상 벨 수가 없었어. 도시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풀을 벨 수가 없으니까 이제 광주 충당로로 와가지고 사람을 베기 시작하셨지. 이게 낫을 도입하셨다 해서. 이분들이 낫을 예리하게 갈아가지고 명동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명동에서도 낫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서방. 한국 조폭의 역사를 새로 쓰신 분들로서 서방파가 있어요. 이게 이분들은 아이겐툼을 배지츠로 전환시키는 듯 낫을 활용하여, 낫을 통하여, 그죠? 아이겐툼을 배지츠로 전환시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번에 뉴올리언스 지역의 카트리나인가? 뭐 하는 그 뭐죠? 그 태풍인가요? 뭐 하리케인? 하리케인이 이렇게 쫙 불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 근데 경찰들이 뭘 했어요? 그때 말하자면 뉴올리언스 PD들이 뭐 했어요? 폴리스 디파트먼트 있는 애들이 뭐 했겠어요?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난입해서 물건 훔쳐가지 않도록 지켰다 이거예요. 경찰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재산을. 그러니까 일단 요 배지지에다가 안에 역행동을 더하면은 아이겐툼이 되는데 아이겐툼이 딱 되잖아. 그러면 이제 아이겐툼은 이 뭐예요? 여기 승인이잖아. 승인. 이 승인은 뭐냐면 동의에 의한 잘 알아놔야 돼요. 동의에 의한 법률이거든요. 법률에 의해서 승인을 얻는 거잖아. 요 법률이야 법률. 요 법률. 법률. 이거는 이거 읽어봐. 예, 게재츠. 어이, 어떻게 이렇게 잘 읽어? 이 게재츠가 법률이에요. 독일어로. 게재츠가 법인데, 독일어 게재츠, 이 게재츠를 동사로 쓰면 세운다, 이 말이야. establish. 법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세우는 거거든. 즉, 승인이 있으면 승인에 의해서 법률을 세워요. 사람들이 동의해서, 아, 인정, 어, 그래, 인정! 그렇게 해서 법률을 세워. 그래서, 이제, 아네어켄 농을 갖다 좀 더 제도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게제츠가 되잖아? 요 게제츠가 생기면 아이겐툼이 된단 말이죠, 소유가. 아이겐툼이 됐어? 그러면, 이건 내 거다! 하면 이건 뭐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잖아요. 근데 누군가 와서, 나 소방파입니다. 아가, 그거 좀 줘봐라.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게, 아, 소유권에 따르면, 민법 몇 조에 따르면 이게 제 소유입니다. 그러면 소방파는. 소유? 아가, 이리 와봐. 응? 너 창자를 꺼내야 줄래? 그냥 줄래? 이렇게 말하면, 우리 낫 있다? 딱 이렇게 말하면, 아예 낫은 그냥 거두시고 드리죠. 이렇게 되잖아. 이러면 이게 뭐야? 이 사람들은 법적인 장치를 무시하잖아? 무시하고 베지츠로 돌리죠.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운렉트, 불법이죠, 불법. 그죠? 불법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법률이라고 그러고, 법률인데, 요 법률을 무시해버리면 우리가 불법이잖아요. 근데 요것을 지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이겐툼을 베지츠로 돌리려는 일체의 폭력적 행위, 불법적 행위를 지키는 게 뭐야? 경찰이죠. 그래서, 존 노크가 말하는 국가는 경찰 국가인 거라. 재산을, 그 위에 것은 안 해. 아, 나라에서 그래도 어렵게 사는 분들을 위해서 도와줘야지, 뭐, 국민연금도 해야지, 의료보험도 해야지, 이걸 안 하는 거야. 전 국민 의료보험이라는 게 미국에서 있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라.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로크적인 국가의 기본적인 뼈대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적극적인 국가 개념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경찰국가라고 합니다. 경찰국가, 오늘날 그 대모함을 잡아가는 경찰국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요 아이겐툼을 베지츠로 돌리려는 이 일체 행위를 지키는 것만이 국가의 업무로서 삼는 국가. 이게 경찰국가. 그런데 서방파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낯을 통하지 않고 아이겐툼을 베지츠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령 아이겐툼을 갖다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커먼웰스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법을 바꾸면 돼. 그죠? 법을 바꾸면 돼. 간단해. 이건희가 재산이 많아? 으라이. 이종이 저 나보다도 못생긴 놈 같은데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버리네. 짜증나네. 법을 바꿔버립시다. 상속법을. 그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하늘이 내려준 권리가 아니라 천부인권이 아니라 알고 오면 우리의 동의에 의해서 법을 바꾸기만 하면 문제 되는 거예요. 입법부의 문제인 거라 이게. 근데 왜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느냐? 내가 부자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전혀 없는 분들이 항상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상속을 해야 될 때쯤 됐을 때 내가 과거에 찬성했던 일이 굉장히 후회스러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 하는 거라. 그게 뭐냐? 눈앞에 보이는 탐욕이 행동을 막는 거예요. 로크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 봅시다. 법률을 통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로크가. 법률을 통해서 사회 성운들의 소유권을 확정지었다? 그쵸? 그러면 소유권의 확정은 여기서 로크의 말에 따르면 분명히 소유권 확정 법률을 통한 거잖아. 그러면 법률을 통하면 소유권의 범위가 바뀔 수 있죠? 법은 어디서 해? 입법부에서. 입법부에 우리의 대표자를 갖다가 상속법을 갖다가 무지하게 심하게 중과세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갖다 입법부로 싸그리 보내면 어떻게 돼? 이건희는 그냥 빌라, 연희 빌라로 이사 와야 돼, 우리 동네로. 402호 옆에 이건희 아저씨, 안녕하세요. 예? 많이 뵙던 분이네. 저 402호예요. 이러면서. 저 철학 박사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법이라.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법치국가인 거예요, 이제 이게. 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확정하고, 법에 의해서 소유권의 범위권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거든. 이게 바로 법치국가 이념이에요. 법치국가. 그러니까 지금 법 안 지키면 잡아간다. 이게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법치국가. 국가의 권권력은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만 해야 되지 법률을 넘어서서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 이게 법치국가예요. 아시겠어요? 법률에 따라 공권력은 뭐냐? 이게 공권력이지. 아이덴티티를 배지치로 돌리려는 것.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서방파에 있는 분들은 항상 이 공권력에게 이게 상납금을 주잖아. 그렇게 안 되는 거지. 저 낯을 좀 활용해도 되겠습니까? 어, 얼마 갖고 올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것이 거기 있는 거라. 대모하는 사람이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회에서의 최종적 소유권 확정은 법률을 통한다. 따라서 법을 바꾸면 소유권 확정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법을 바꾸면 돼. 이 법을 바꾸려는 사람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생각은 그런데 로크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글을 가령 이 귀족이나 왕 읽으면 기분이 어떻겠어? 싸가지가 이거 없는 것들이 혁명적인 얘기죠. 타고난 전통적으로 타고난 대대로 신분상으로 내 재산이 챙겨져 왔어. 근데 로크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법으로 합시다. 법대로 해요. 예? 이봐 드림코트 백자 법대로 해.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게 혁명적인 거지. 이때는 17세기 영국의 귀족들에게는 법률을 통해서 소유권을 확정짓는다고 하는 생각이 타고난 신분이 아니라 법으로서 소유권을 규정한다는 생각, 이게 바로 혁명인 거라. 이해가 되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혁명적인 거야. 굉장히 혁명적인 거야. 그런데 이제 일단 확정이 되면 이들이 부르주아 계급이 법을 통해서 소유권을 확정하는 세상을 만들었어. 그럼 지 재산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이제는 더 이상 혁명적일 필요가 없지. 그때부터 보수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자유주의자들이 1세기가 지나면 보수주의자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게 조갑제 선생님을 떠올리면 안 돼. 그분은 지킬 게 없는 분이야. 자신의 자존심만 지키고 있지. 이번에 완전히 무너지신 것 같아요. 김동길 아저씨하고 둘이 쎄쎄쎄나 하고 그러지 자식들. 참 나이 들면 추접스럽지 않게 머리카락이 흰머리가 5분의 4 이상 넘어가면 그냥 짱박히 있는 게 제일 좋아. 어디 나서지 말고 그냥 이렇게 늙으면 이성도 쇠퇴하는 법인데. 그래서 만약에 로크가 17세기 이것이 혁명적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근데 만약에 이게 18세기 프랑스로 딱 수입이 되잖아. 이게 바로 그럼 어떻게 돼? 프랑스 왕들은 짜증 나겠죠. 예? 완전 짜증이야. 이 자식들이 어디 법대로 하자고? 나 왕이요? 나 짐이요? 짐은 국가 아니야 이놈들아? 이러면은 아 이거 서방파식으로 하지 맙시다. 우리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프랑스 그게 프랑스 부르주아 혁명이 프랑스 혁명이요. 법치국가를 만들려는 노력. 이게 서양 근대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근대화야, 근대화. 근대화라고 그러면 무조건 목욕탕도 있고, 마을길도 넓히고, 이게 아니에요. 응? 일찍 일어나서 뭐 이렇게 일하고, 이게 뉴타운, 이게 아니야. 새마을운동이 아니야. 이게 근대화. 이게 법적 의미에서의 근대화. 이게, 그러니까 근대화라고 하는 게,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제도 확정, 그 다음에 개인 소유권 개념의 확정, 이런 것이 다 맞물리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돌아가면서 서양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귀족들은 그 찬란한 신성한 후광을 다 잃어버리잖아. 마르크스가 그러니까 공산당 선언에서 부르주아는 엄청난 업적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르크스가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야. 생각해봐요. 저 먼 옛날 선덕여왕보다 더 이전부터 소유권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신분에 의해서 정해져 있었어요. 그죠? 1600년대에 와서 이 얘기가 나왔으면 최소한 3000년 만에 나온 얘기 아니야. 어마어마한 혁명가들이지. 이 부르주아들이. 마르크스가 그걸 진솔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공산당 선언에서. 부르주아는 이 문단 쫙 나오거든. 네? 이론과 실천에서 번역된 강요원 씨가 번역한 게 있어요. 읽어들 보세요. 안 비쌉니다. 좀 보태주세요. 건당 100원씩 보태주세요. 인세 10%입니다. 요새 왜 이렇게 내가 우는 소리를 하지? 아. 그래서 이게 18세기 프랑스로 로크가 이렇게 수입이 되면 이제 거기서는 혁명적인 것이 되겠죠. 근데 17세기 잉글랜드에서는 로크가 혁명적이었는데 18세기 프랑스에서도 로크가 혁명적이죠. 근데 18세기 잉글랜드에서 로크는 보수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서도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같은 시대를 사는데 비동시적인 거라. 이게 불균등 발전을 이루고 있는 거라. 잉글랜드 17세기는 혁명적인 시대야. 다가다가다가다가 해.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을 규정하려. 근데 여기는 지미 국가야. 근데 얘네들이 이제 부르주아 권력을 잡아서 여기 이제 보수적인 시스템이 성립이 됐어. 여기는 이제 18세기 혁명으로 가는 거죠. 그걸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언제 저렇게 살아보나 하던 나라 애들이 프로이센, 독일 애들. 걔네들이 띨띨한 애들. 그래서 머릿속에서만 혁명을 하죠, 걔네들은. 머릿속에서만 혁명을 해,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직도 종교적인 틀에 얽매여 있고, 머릿속에서만 혁명을 해. 그래서, 헤겔이나 칸트나 이런 사람들, 머릿속에서 혁명하는 사람들. 그래서 독일 철학책이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어요. 현실적으로 적용을 안 해보니까 애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야. 어려워. 알 게 뭐야. 검증 안 돼. Damn it, god damn it. 방크쉐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그 헛소리만 하는 거야. Speculation. 궤변만 하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독일 철학이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가 헤겔 법철학 비판 그 서문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종교 비판 끝나고 종교 비판이 끝났어요. 로크에서 끝났잖아. 종교 비판 끝나고 정치혁명 다 했는데 독일에서는 이제야 종교 비판이 끝났다 얘기가 나오잖아. 마르크스의 헤겔 법철학 비판 서문에 그 얘기 뭐냐? 독일은 후진국이다 이 뜻을 마르크스가 아주 아주 이렇게 우회적으로 쓴 거야. 우리나라는 종교 비판하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우리는 바로 개독들한테 걸리면 죽음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묻으면 내가 예수가 될 수도 있어. 막 저들을 용서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우리는 중세지.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같은 시대를 사는데 지역마다 달라. 홍대 앞은 포스트 모던. 응? 여기는 고전을 읽고 있어요. 여기는 에이션트야, 고대야. 응? 근데 강남은 완전히 로키 아니죠, 그죠? 딱 재산권적 있고. 그 다음에 저 TK는 거기는 왕정국가야 아직. 응? 박정희 왕, 근혜 공주 아직도 신나네. 그잖아. 이게 같은 땅덩어리 안에 있어도 유럽 대륙이 그렇게 교류가 잦은 것 같아도 동시대의 비동시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같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근대 시스템이네요. 그게 뭐냐? 국민 공교육. 공교육이거든, 그게. 프랑스에서. 에콜 노르말 슈피리에, 고등사범학교 이런 거에서 학교 선생님들 양성한 게 프랑스 혁명 때부터거든요. 그게 공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진 이유가 그건데, 공교육 시스템도 얼마든지 계급적인 이해에 따라서 왜곡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을 갖다 똑바로 세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면 안 되고, 계급적인 지배 관계를 균등하게 만들어 놔야 돼. 이게 불균등하게 계급 지배가 이게 이루어져 있으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법률을 통해서 한다는 것. 그 다음에 프랑스에 이것이 넘어가면은 이것이 불균등 발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49페이지로 가면요. 49페이지에 보면 44번, 44절이 있어요. 그 44절이 바로 이제 소유권에 관한 논변을 다시 재정리하는 겁니다. 로크가. 자, 아까 사람의 몸은 노동 계약을 통해서 살 수 있으니까 이것도 판매 가능한 물건이 되죠. 돼지도 판매 가능한 물건이 되죠.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47절을 펴보세요. 47절에 이거 아주 짧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말 하나 남았어 이제. 그거나 픽시어스 캐피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게 이제 의제, 거짓, 의제 자본이라고 그러는데 이 픽시어스 캐피탈에 속하는 게 돼지, 토지, 토, 토지 또는 대지 또는 사람 인신 그 다음에 화폐예요.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인데 마치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처럼 거래가 되는 것, 이걸 픽셔스 캐피탈을 그래. 내가 노동시장에 가서 자 저 얼마짜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 인간은 총체적으로 볼 때 박차는 얼마, 이게 사실 굉장히 불편한 말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노동 계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고용하면 그것은 내가 사고 팔 수 있는 것처럼 됐죠. 이게 그 다음에 대지도 소유권을 설정 가능하죠. 내가 고용하면 일단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와 있죠. 하나 남은 게 이제 화폐야. 그게 47절이에요. 화폐는 인간이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인간의 상호간 합의를 통해서 참으로 유용하지만 썩기 쉬운 생활용품과 교환하여 화폐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화폐는 원래 물건과 물건을 놓고 그 가운데 그것을 거래하는 데 도와주는 이를테면 보조 거래의 보조 수단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화폐는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화폐. 그러니까 화폐 자체가 재산이 될 수 있는 거지. 돈을 쌓아놓을 수 있게 되는 거. 이렇게 해서 로크는 이제 남들이 쓸 수 없을, 자기가 쓸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남들이 쓸 수 있을 만큼 남겨놓고 썩지 않을 만큼만 챙겨라 하는 기본적인 신의 율법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썩지 않은 물건으로 챙겨두면 된다라고 하는 화폐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화폐를 의제자본으로서의 대지, 인신, 화폐 요 세 가지를 정당화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것을 다 이 소유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 5장을 딱 읽어보니까 아 로크 통치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뼈대를 좀 쫙 짐작할 수가 있죠. 서로 연결되는 걸 알겠죠. 그리고 이 제 5장에 나와 있는 얘기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존 로크의 통치론이 그만큼 중요한 텍스트. 읽고 또 읽어서 이게 머릿속에 기본 개념을 여기 탁 담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딱 소유권 얘기가 끝나면 정치, 사회와 정부의 목적 이런 이 5장 이후에 이뤄지는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 9장이 정치, 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관하여 120페이지, 124절로 갑니다. 인간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가장 크고 주된 목적은 재산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근데 거기 밑에 보면 자연상태에서는 법률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연상태는 집행을 확보해주는 권력도 없다. 그러면 정부를 세워두면 권력, 집행을 확보해주는 권력도 있고 법률도 있게 된다. 얘기는 아까 내가 했죠. 그 다음에 123페이지로 가서 131절에 123페이지로 가면 중간쯤에 봅니다. 누구든 국가의 입법권이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는 즉흥적인 법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공포되어 널리 알려진 확립된 일정한 법률로 다스려야 한다. 이제 법치국가에 관한 좀 세부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또한 공평무사한 재판관을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그러한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에 따라 그 다음에 일정한 법률로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다 재판을 하고 공평무사해야 하고 하는 것의 목적이 재산의 보호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어. 그 다음에 입법권의 범위. 그 다음 챕터가 입법권의 범위인데 징그럽게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134절 바로 처음에 127페이지에 보면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커다란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향후에 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와 수단이 사회에서 확립된 법률이다. 입법권의 범위는 그러니까 자연히 이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전개되어 나가는 거겠죠. 입법권의 범위도 역시 이건 역시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137페이지로 가보세요. 아까 이제 정부의 목적에 관하여 그 챕터에 나왔던 얘기가 다시 반복됩니다. 첫째, 입법부는 공포되고 확립된 법률에 의해서 다스려야 한다. 둘째, 궁극적으로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인민의 복지를 위해서 창안되어야 한다. 이랬어요. 여기 복지라고 하는 말에 뭐 기초생활 수급자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직 거기까지는 얘기, 러커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인민들 스스로가 표명하건 아니건 그들의 대표자들 표명하건 인민의 동의 없이는 재산의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재산의 세금을 부과할 때는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입법권의 범위가 그러니까는 재산. 이것이 유념해야 될 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에서 이제 로크의 저항권 개념이 있는데 19장. 19장이 로크의 저항권 개념입니다. 208페이지를 펴보세요. 208페이지. 인간이 사회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입법부를 선출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목적은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가진 재산의 보호수단이자 울타리로서 그 사회 각 구성원이 행사하는 권력을 제한하고 지배력을 억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규칙을 만드는 데 있다. 거기서 선어줄 내려와서 입법자들이 인민의 재산을 빼앗거나 파괴하고자 기도할 경우 또는 인민을 자의적 권력하에 놓인 노예로 만들고자 할 경우 그들은 스스로를 인민과의 전쟁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며 인민은 그로 인해 더 이상의 복종으로부터 면제되며 무력과 폭력에 대비하여 신이 모든 인간을 위해 마련해놓은 공통의 피신처로 대피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즉 인민의 재산을 빼앗거나 파괴하고자 할 때 이때는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로크가 말하는 정부의 해체에 관한 여기서 말하는 국민의 저항권 얘기예요. 근데 저항의 주요한 요인이 뭐냐? 재산. 정부의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날 왜 저항을 하지 않느냐?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뺏겨가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지는 줄 잘 몰라요. 그리고 이건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보통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대표자를 법률을 대표자로 뽑질 못해. 왜? 대표자로 나오려면 재산이 있는 사람이 대표자 나오거든. 공탁금을 벌어야 된단 말이지. 응? 공탁금을. 그리고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국회의원 선거운동하러 다니겠어요? 누가 나보고 아 강준 씨 이번에 고정강의 들어오니까 출마하셔야겠네. 이제 서대문 갑 이렇게 나왔어. 근데 먹고 살기 바빠서 국회의원을 못해요. 사실. 사실 그래. 그래서 로버트 달 선거는 민주적인가? 보나드 만행인가? 만행이지. 예, 보나드 만행. 로버트 달은 아니지. 선거는 민주적인가? 이런 걸 한번 읽어봐야 돼. 과연 우리가 서방파 방식으로 할 수 없다. 그럼 법률로 써야 된다. 법률로 써야 되는데 이 법률을 만들어내는 입법부의 대표자들을 얼마나 이 사회의 계급적 구성에 잘 계급적 구성이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뽑아낼 것인가. 이제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탈레반하고 이제 그 연계를 맺어가지고 폭탄 몇 개 하고 자살 테러 특공대용 사용 조끼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정치학적인 데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죠. 그죠? 그것이 이제 노크가 저항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229페이지가 요 통치론의 맨 마지막인데, 결론을 내려보자. 건호, 읽어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229페이지, 243절. 결론을 내려봐, 빨리. 자, 읽어봐. 결론을 내려보자. 각 개인이 사회에 들어갈 때, 그 사회에 양도한 권력은 사회가 존속되는 한, 결코 개인들에게 되돌아가지 않으며, 항상 공동체에 남아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권리가 없이는 어떤 공동체도 어떤 국가도 존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는 원래의 합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가 입법권은 그들의 후계자를 정하는 지침 및 권위와 더불어 일단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회에 부여하고 그 집회가 그들과 그들의 후계자들을 통해서 지속되면 통치가 지속되는 한 입법권이 결코 인민에게 되돌아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입법부에 영구히 지속될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정치 권력을 어디 아프냐? 눈물이 나? 힘들어? 입법부의 양도한 셈이고 다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입법부의 지속에 일정한 한계를 부과하고 이 최고의 권력을 특정한 인물 또는 집회에 오직 일시적으로만 부여하였다든가 또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 실정에 의해서 그러한 권력을 몰수당한 경우에는 통치권의 몰수나 기관의 종류와 더불어 그 권력은 사회로 되돌아간다. 입법부와 그 입법부를 만드는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인민은 최고의 권력자로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스스로 입법권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정부 형태로 수립할 것인가 아니면 예전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입법권을 새로운 사람들에게 맡길 것인가를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민은 최고의 권력자로서라는 말 있죠. 여기 이제 여기서 이 인민 이 피플 이 피플은 누구냐 이 피플이 누구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로크에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라 이 피플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가 가령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피플 안에는 무전인 사람은 피플이 안 들어가는 거지. 그죠? 결국 로크가 이런 자유주의 국가 이론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것이 실현되는 걸 봤을 때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신분질서를 파괴했다고 하는 아주 혁명적인 업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7세기부터 지금까지 300년 정도밖에 안 지났죠. 300년밖에 안 지났어. 요 세월에는 이 세월은 이제 크게 보면 어떠냐? 인민 안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는가의 문제를 놓고 싸우는 거라. 인민 안에.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게 부르주아의 업적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 마르크스가 그렇게 칭송에 맞아 않았던 부르주아의 업적이 있어요. 그럼 그 부르주아의 업적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근데 부르주아의 업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재산을 늘리려고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부르주아가 가졌던 이런 유습을 아주 오래된 인류의 관습을 타파하고 인민의 참다운 권력자로서의 최고 권력자로서의 인민의 범위를 넓히는 일에 우리가 기여할 것인가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로크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인민의 범위를 확대하는 일에 관련된 거라. 그런데 여러 사람이 그런 것에 처방을 내놨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인민의 범위를 확대하려면 정치적인 것으로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결국 생산수단을 사회가 공유하고 있어요. 생산수단을 사회화해야 된다. 그 생산수단을 사회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개인에게 주지 말고 노동력은 공급되잖아요. 아까 생산수단과 노동력 두 개가 생산이잖아요. 노동력은 인간이 공급합니다. 근데 생산수단을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그가 노동력을 고용하더라.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사회에다 주자. 그게 사회주의지. 사회주의 그러면 사회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야. 사회주의 그러면 무조건 빨갱이가 아니라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누구나 다 똑같은 시계를 차야 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승공통일의 길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나왔지, 예전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부는 생산수단과 그 다음에 노동력이 결합된 생산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산수단을 마르크스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생산수단을 공유해버리면 착취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재산에 의한 정치 권력의 불균등 상태가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한 거지. 근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될 중요한 산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로크가 토대를 말했던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단단한 토대 있죠. 욕망.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하려면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근대 사회에서 나온 사람인데도 그의 처방을 딱 보면은 고전적인 처방이 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는 그 스피리추얼하잖아. 정신적이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공산당 나라들은 맨날 자기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옥주연을 그렇게 싫어해도 옥주연 암살단을 만들진 않아. 그저 나는 옥주연을 보지 않은 그만이야. 테레비가 없으니까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아, 그 뚱뚱한 시내 너무 싫어요. 안 보면 그만이야. 한때는 시내하고 알렉스하고 뭐 우결에, 우리 결혼했을 때 나왔다면서 막 화제였어요. 근데 너무 싫어, 나는 그런 거. 안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보세요. 식물은 땅에 뿌리를 박아. 그쵸? 식물은 땅에 뿌리 박아. 식물이 막, 아, 식물이, 내가 식물이야. 아, 막 몸통에서 막 이렇게 뭐, 안 해? 식물은 지극히 수동적이야. 가만히 있어요. 동물은 운동하죠. 동물은 근데, 아, 이번에는 이 영역으로 갖고 얘 나와바리로 가서, 이런 의도는 없어. 동물은 그죠? 본능의 궤도에 따라서 가. 인간은 세 가지가 다 있다고. 욕구도 있고 의도도 있고. 그러니까 아, 그런 거 다 덧없어. 공수래 공수고요. 이렇게 말하는 아주 무지하게 완전 스피리추얼. 아주 정신적인 차원도 있잖아요. 근데 존 노크는 이 의도를 우리가 하나 이성적인 시도로 봅시다. 이성적인 프로젝트로 봅시다. 프로젝트가 기획을 하는 거니까. 존 노크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딱 얘기하는데 그것도 얘는 부수적인 거야. 그렇게 되잖아요. 자유주의가. 그렇게 하고 있는 한은 항상 눈앞에 놓여있는 탐욕이 시달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생산수단 포기하고 일단 다 같이 좀 힘들더라도 골고루 잘 사는 사회로 갑시다. 그러려면 요것이 일단 털리고 사람이 완전 스피리추얼 하진 않아도 요 정도까지는 올라가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이게 몸에 붙어 있는 이 욕구, 욕망의 때를 좀 떨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야. 자본주의가 극복하기 어려운 거야. 겪어봐야 알아야. 겪어봐야 알게 되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게, 자본주의를 이겨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자본주의를 이겨내는 건 모두 다 최소한, 테레사 수녀는 아니어도 드레사 수녀 정도는 돼줘야 돼. 최소한 거기까지는 가져야 돼. 이게 욕구를, 아, 내가 나 욕구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초월적인 것은, 여기까지 가는 초월이잖아요? 오, 내가 욕구가 있구나. 근데 요게 말이야. 저놈도 있겠지. 이거 그 지극지극 해봐. 이거 덜어보죠. 이렇게 있잖아요. 요 자리. 여기까지는 가주는 것이 말하자면 필요하거든.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라. 그래서 요 이른바 마르크스의 이후에 나타났던 모든 사회주의적인 시도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거야. 이기기가 쉽지 않아. 그게 자본주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와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그럼 이렇게 되지. 이제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 죄수의 딜레마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나 혼자 욕심 안 부리면 왜 딴 놈들 다 맞아 대박 나버렸는데. 네? 그래서 아파트를 가는 거지. 이제 나 혼자 빌라 살면 뭐해? 딴 놈들 다 아파트 샀고 유연아 너 아직도 빌라 사냐? 자존심 상이 더러워. 이 대출 사고 대출 내가지고 아파트 다시 그잖아요. 그렇게 이제 모두 다 폭탄 돌리기 게임에 참여하는 거야. 나한테서 안 터지면 되겠지 하고 탁 이렇게, 이렇게 수건 돌리기 게임 있잖아요. 딱 넣는 거죠. 이것에 들어가는 거야. 요게 한 번만 그러니까 딱 신뢰가 생기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총체적 난국에 빠져드는 거라. 이게 그래서 참 보면은 그 아주 오래도록 인류를 지배해왔던 신분 질서를 갖다 깨뜨렸다고 하는 아주 대단한 업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짐으로써 사람들을 갖다가 욕망의 구렁텅이 안으로 몰아 넣어버렸다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노크도 이걸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노크는 아주 요구 수준이 낮지만 단단한 이 상황에서 허탄하죠. 그러니까 단테 신공만 갖고는 안 되는 거라. 경윤아, 응? 네가 돈이 좀 있는 다음에, 야, 난 돈 있어도 신곡 읽는다 이렇게 해야 말빨이 쓰지. 난 없지만 신곡 읽는다 그러면 안 써.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 저 새끼 없이 사니까 신곡 읽는 척 하겠지. 이렇게. 어쨌든 좀 있이 살아야 돼. 힘들어요. 다음 달에는, 이름이 좀 깁니다. 이름이 좀 깁니다. 샤를 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웨의. 아이, 죽겄다. 야들을,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샤를 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웨. 채팅할 때 죽겠다, 그지? 채팅할 때. 우리 강요님, 그러면 되는데, 샤를 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웨님, 이렇게. 그러면 몽테스키웨 이름 다 안 쓰면 채팅 안 하면 이렇게 나가면 돼. 어떻게. 아우, 괴로워. 아, 막스 베버 이름 네 글자밖에 안 되는데. 샤를 루이 드 스콩, 이거 되게 길다. 이 몽테스키웨가 쓴 법의 정신 하고, 법의 정신을 바로 먼저 합니다. 두 주 동안 법의, 책이 얇아요. 할 얘기도 별로 없어. 2주 동안 법의 정신. 법의 정신은 18세기 프랑스에서 나왔습니다. 느낌이 오죠? 네? 18세기 프랑스. 그 다음에 문화적 상대주의를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로크보다도 약 1.5단계 정도 아래인 애기. 이름만 길면 뭐예요? 이름 길어봐야 생각 없어요. 스콩다 얘가. 1.5급 아래, 급수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전 급수를 알아야 되니까, 급수로 치면 이게 1.5급 아래 정도 되는, 예? 이런 애기예요. 18세기. 그러니까, 그, 18세기 프랑스. 로크와 뉴턴을 수입한 애들. 후진국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18세기 후진국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잘 보여주는 선진국의 산물이 아닙니다. 스콩다의 몽테스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이 14세라든가, 이런 사람들 얘기를 좀 하면서, 그 다음에, 19세기,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혁명의 시대야. 근데 이미, 부르주아 시대는 딱 도래했어. 세상은 부르주아의 천지가 됐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 남은 정치는 어떻게 돼? 정치는 이제, 이런 혁명적인 냄새는 전혀 없죠? 정치가 말 그대로 하나의 작동 기제로서, 국가 기구로서의 정치가 생겨나겠죠? 그래서,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 19세기 이제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7세기 로크, 18세기 몽테스키웨, 19세기 프로이센, 그럼 잉글랜드, 프랑스, 프로이센 이렇게 다 다루는 셈이죠? 이렇게 해서 이건 두 주. 제일 후진 국가 이제. 짜잔한 놈들. 요 책, 법무사에서 나온 직업으로서의 학문, 직업으로서의 정치, 요게 두 개가 한 권으로 묶어진 책, 요 책을 선택하셔도 좋고, 나남출판사에서 한 권으로 나온 직업으로서의 정치, 요걸 선택하셔도 좋은데, 제가 공식적으로 공지하기로는 요 책을 법무사에서 나온 거, 요걸 했을 거예요. 왜냐면, 요게 2,000원이고 요게 6,000원인데, 여러분들 뭘 사겠어요? 네? 욕망의 호소해 봅시다. 2,000원으로 직업으로서의 학문과 정치 다 있는 거, 그죠? 어차피 이거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니까 어역이 있는 부분을 알려줄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남는 장사지? 직업으로서 학문하고 직업으로서 정치 두 개 다 고전이니까 요걸 사는 게 남지 않겠어요? 저는 요걸 왜 샀냐? 이게 새로 나왔어. 번역이 얼마나 잘 됐나 확인해보고 샀어요. 근데 별 차이 없습니다. 이런 거 왜냐? 뭐 특별히 번역 오역이 있겠어요? 뭐 미친 사람 아니면. 그래서 자 몽테스키웨하고 막스 베버를 그러니까 17세기 잉글랜드의 로크, 18세기 프랑스의 몽테스키웨, 그 다음에 19세기 프로이센의 막스 베버 이렇게 세 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세기 10월 달에는 20세기 폴라니 하고 이제 19세기 말 잉글랜드에 말하자면 탐욕과 이것의 완전한 제도화가 해당하는 벤담과 폴란이 얘기를 10월 달에 하고 이제 11월 달에는 노너를 합니다. 노너 진짜 인류가 남겨놓은 최고의 텍스트를 동서양을 꼽아서 하나 들어봐라. 그럼 노너가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노너를 한번 읽고 그렇게 합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아 그리고 저기 임선생 공지사항. 다음 주는 저희 부서가 휴가이고요. 다다음 주부터 9월 오전에 시작하니까 휴가지 마시고 다음 주.